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이냐 그 짐든 걸 참았기에 한 맺힌 맺은 옆에 눈물과 너는 낯선 높은 뜻 걸었더니 영화도 흐름이 약간 부드럽고 Oh,